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죠. 주님, 어찌할까요? 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있는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내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상황상황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임재청의 음성을 함께 하셨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정말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사무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실망하고 낙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낙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상큼가정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비가 내리는 그러한 정오 시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언제 가을이 오나, 이 더위 언제 가나 싶었는데 여러분들 가을 왔습니다. 새삼 느끼면서 요즘에 저도 긴팔 그리고 가디건을 꼭 하나씩 걸치게 되는데요.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순간들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때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큼한 오후와 함께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이사야 16장, 17장, 18장 세 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 8월 한 달 간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증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오늘도 꼭 그 말씀 의지하시길 기도할게요. 이어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김사만 목사님 등 9명을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로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msch.or.kr 모바일 홈페이지는 pic.msch.or.kr 그리고 전화는요 02-6930-97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성도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1년 전 오늘쯤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오늘 생일로 정한 거 있죠. 첫 생일이네요. 축하해 주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1년 전 이맘때쯤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믿고 거듭났다는 은혜의 귀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 태원 성도님, 주님 믿고 또 주님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우리 3717번님, 시그널 음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하는 상큼한 오후 찬양 신청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우리 극동 상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화이팅! 힘내세요. 네,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준비해서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 먼저 소개합니다. 주께 가오니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Let my heart be changed, renewed, flowing from the grace that I found in you. And Lord, I've come to know the weaknesses I see

2535번님, 상큼한 오후 오랜만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참 무더웠던 그 무더위와의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는 조금 추운 듯 느껴지는 가을이 왔네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을에 그 정취와 함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구나, 땡볕 아래서 있었는데 더위와 싸워 견뎌온 오곡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네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 안에 저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참 삶에서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있게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삶의 이치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이 가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님, 아침부터 가을을 지적하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친정엄마의 73번째 생신인데요. 올 1월이었죠.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고 계세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생신 함께 축하하기 원합니다. 남기셨어요. 네, 먼저 생신 축하드리면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주님 붙드시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시간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시길 기도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으로 준비했어요.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1000번을 불러도 찬양 준비했고요. 에스라맘님 오프닝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에 힘을 더해주시죠. 비가 와서 축축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 손 에스라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에스라의 생일 축하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양경희 성도님은 점심 먹고 처음 듣습니다. 반가운 인사 남겨주셨고요. 정진권님,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특히나 가족 또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의 손길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기도할게요.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한미란 성도님 오늘 큐티하는 중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소망 없는 제 삶이라 여겨지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요. 다윗의 모든 실수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의 삶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참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도 힘 얻으면서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을 함께 할게요.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날이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소개할게요.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주가 일하시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9033번님, 함께 근무했던 이재준 선생님이 오늘 퇴직을 하셔서 조금 서운하네요. 허전할 것도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네, 점심시간 또 저녁까지 준비하시는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만남에 있어서 또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헤어지는 시간이 있어서 좀 서운하긴 하죠. 그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서로가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잊지 않으시는 모습이 좋네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9월 첫날에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 맑은 영혼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EBC. 주의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반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모든 어둠에게 순종하던 그런 것들, 주의 성령께서 불살라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입으로만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노래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비자연 발생적으로 태동된 새롭게 태어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처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장 14절을 기억하며 노래하십시다. 하늘에서는 죄를 사하며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셨소서. 전라도를 새롭게 하셨소서. 경기도를 새롭게 하셨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셨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합시다. 너와는 아가탑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짐은 주께 맡겨 주 날 지키네. 내 모든 짐은 주께 맡겨 주 날 지키네.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내 모든 짐은 주께 맡겨 주 날 지키네. 내 모든 짐은 주께 맡겨 주 날 지키네.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